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.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 읽고 쓰는 건 잘하는데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미국인을 처음 만나면 영어로 말을 해야 해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. 그래도 나중에는 친해져서 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. 25번